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낮종합뉴스 박명규입니다.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이 해킹 프로그램 구입을 지시한 당사자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정보원이 2012년 대선 직전에 이탈리아 업체의 해킹 프로그램 30개를 긴급 주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과체중자는 전원 보충력으로 처분해서 군대를 보내지 않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실종됐던 여대생이 평택의 한 배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헌법을 파괴하고 유린한 사람들을 기록하는 반헌법 행위자 열전이 만들어집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정보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과 관련해서 구입을 지시한 당사자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한 발언이었는데 원세훈 전 원장이 댓글 부대와 함께 해킹 부대까지 함께 운영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파문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수영 기자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광범위한 휴대폰 도감청이 가능한 해킹 프로그램 구입 결정을 내렸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어제 비공개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에서 이병호 국정원장은 해킹 프로그램 구입 지시자로 원세훈 전 원장을 지목했다는 겁니다. 정보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입니다. 이병호 국정원장이 그걸 누가 결정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현지 원장으로서 판단컨대 그 정도의 권한은 원장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정원은 특히 해킹 프로그램 구입과 운영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킹 프로그램 사용을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원이 이탈리아에 얘기를 할 때 이것이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주고받기도 하고요. 국정원은 불법 행위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계속 진행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의혹들에 대해 국정원은 우리 국민에 대한 해킹은 없었다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의 주장과 배치되는 의혹들이 속속 제기되면서 국정원의 국내 사찰 의혹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CBS 뉴스 김수영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지난 대선 직전인 2012년 12월 초에 해킹 프로그램 30개를 이탈리아 업체에 긴급 주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거 개입 의혹이 또다시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최인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정보원은 대선을 11일 앞둔 지난 2012년 12월 6일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 제작업체인 해킹팀에 중개업체를 통해 긴급 주문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목표물 30개 추가 구입이라고 적힌 이메일에는 일주일 동안 테스트를 해본 뒤 돈을 송금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감시 대상인 목표물의 명단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첨부 파일은 현재 손상돼 확인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국정원은 어제 국회에서 지난 2012년 1월과 7월 10명씩 20명분의 해킹 프로그램을 해킹팀에서 연구 개발용으로 구입했다고 보고했는데 이 해명과는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국정원이 이듬해 3월 이탈리아 해킹업체 관계자들을 국내로 불러 유지보수 훈련을 받은 기록도 발견돼 대선을 앞두고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유추가 가능합니다. 또 해킹업체가 이보다 한 달 앞서 국내에서 국정원과 국방정보본부 산하의 대북통신감청부대인 777부대를 방문했다는 기록도 이메일의 출장보고서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사들인 시점이 총선을 불과 두 달가량 앞두고 있어 총선에 사용했을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때는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이 심리전단을 3차나 산하 독립부서로 만드는 등 사이버 활동을 강화한 시점과 맞물립니다. CBS 뉴스 최인수입니다. 어제 새벽 경기도 수원역 인근에서 실종된 20대 여성이 평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력한 납치 용의자도 어제 오후에 강원도에서 목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9시 45분쯤 경기 평택 진입면의 한 배수지 부근에서 납치 피해자로 추정되는 20대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 새벽 0시쯤 22살 A씨의 남자친구는 함께 술을 마시고 수원역 인근 길거리에서 잠들었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여자친구가 사라졌다며 새벽 1시쯤 신고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A씨의 행방을 추적했고 수원, 평택 등 경기 지역 폐쇄회로 TV를 분석해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어제 오후에는 유력한 납치 용의자인 46살 B씨가 강원도 원주 기례면의 한 저수지에서 목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인근에 세워진 B씨 차량에서 A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머리카락과 혈흔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감정 결과는 이르면 내일 오전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은 A씨가 어제 새벽 1시쯤 살해됐고 3시쯤 유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유력한 용의자가 숨진 상태여서 주변인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김양수입니다. 경상북도 상주의 한 마을 회관에서 살충제가 든 사이다를 나누어 마시고 중태에 빠진 할머니 6명 가운데 1명이 숨졌습니다. 경상북도 상주경찰서는 오늘 아침 7시 10분쯤 김천의료원으로 이송돼서 치료를 받던 86살 정모 할머니가 심정지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음료수를 나누어 마신 78살 한모 할머니 등 2명은 상태가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헌법을 파괴하고 유린한 사람들을 기록하는 반헌법 행위자 열전이 만들어집니다. 김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공회 대학교 민주자료관과 평화박물관은 광복 70주년 재헌절을 맞아 반헌법 행위자 열전 편찬을 공개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반헌법 행위자 열전은 우리 현대사를 왜곡했던 반헌법 행위를 기록해 이를 공소시효가 없는 역사의 법정에 세우겠다는 취지로 기획됐습니다. 열전 수록 대상자는 대한민국의 공직을 수행하면서 내란, 고문조작, 부정선거 등 반헌법 행위를 자행한 사람과 반헌법 행위를 지시하거나 시킨 사람 등입니다. 열전에는 반민투기 습격 사건과 민간인 학살, 진보당 사건과 인혁당 사건, 항림 사건과 불임 사건, 유서대필 사건과 각종 조작 간첩 사건 등 주요 공안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과 고문수사관, 고문을 묵인한 검사와 판사 가운데 2-300명가량이 수록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화 변호인의 실제 모델인 불임 사건의 검사 고용주 변호사와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수록 대상자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김영태입니다. 중국의 올 2분기 경제 성장률이 7%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베이징에서 김선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6%대로 내려앉을 것으로 예상됐던 중국의 올 2분기 경제 성장률이 7%로 집계됐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2분기 성장률이 지난 1분기에 이어 7%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올 상반기 성장률도 7%로 집계됐습니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2분기 성장률이 6.8%에 그치면서 2009년 1분기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7% 성장률이 붕괴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중국의 수출과 소비가 2분기 내내 좋지 않은 흐름을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성장률이 정부 목표인 7%를 지켜낸 것은 적극적인 부양 조치에 힘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정부는 기준금리와 은행 지급 준비율을 인하하고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는 등 성장 촉진을 위한 정책들을 쏟아내왔습니다. 중국 정부는 하반기 경제는 상반기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출과 소비, 투자 증가세가 여전히 둔화되는 모습이어서 하반기에도 성장률 목표를 지켜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베이징에서 CBS 뉴스 김선경입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유로존 지도자들과의 제3차 구제금융 협상 합의안이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기꺼이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치프라스 총리는 또 협상 결과에 대한 국내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총리직을 사임할 계획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업체 언딘의 구조작업을 맡겼던 정부가 메르스 사태에서는 방역작업을 삼성 측에 맡겨서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난해 4월 해경은 해군이나 소방방재청 등 외부 지원을 모두 거부한 채 민간 군안업체 언딘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범정부 사고대책본부가 군경보다 유능하다고 치켜세웠던 언딘은 아주 잠수에는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업자가 되겠습니다. 수중에 있는 선체수색이라든가 군안을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이러한 전문업체가 조금 더 능력이 있다고 보시면 결국 단 한 명도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정부의 초기 대응이 형편없었던 이유 역시 법정 공방과 함께 여전히 미궁 속에 빠져 있습니다. 1년여 뒤인 지난달 14일 보건당국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과 탐박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특히 저희가 주목한 것은 삼성서울병원장의 감염 내과 전문의입니다. 병원 내에서 직원, 뭐 의사, 간호사 또 환자 등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파악을 해서 관리할 걸로 생각을 했고 삼성병원에서는 14번째 환자가 응급실을 찾은 직후부터 정부 역학조사단이 출입을 통제당했고 6월 중순까지도 병원 측이 방역 주도권을 쥐었습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영주 김원준 정책국장입니다. 정부가 자기 기능을 안 하려고 해서 자연스럽게 넘어간 건지 삼성서울병원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병원의 수익에 영향을 미치니까 윗선을 통해가지고 위에서 쫀 건지 청와대인지 아니면은 이게 보건복지부 장관급에서 압력을 행사한 건지. 결국 박근혜 정부는 수많은 국민들이 죽어가는 순간에도 구조작업은 언디네, 방역작업은 삼성에 내맡긴 셈입니다.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입니다. 기업은 돈 안 되면 안 하지만 정부는 돈 안 돼도 해야 되잖아요. 기업은 까다로우면 도망가지만 정부는 까다로우면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못 하겠다면 정부를 하지 말아야죠. 정권을 맡지 말아야 되는 거다. 구조도 방역도 민간에 내맡긴 정부. 국가 본연의 의무는 무엇인지 국민 수백 명의 죽음이 물음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김민재입니다. 지금까지는 뚱뚱한 사람도 현역병으로 입대했지만 앞으로는 보충력으로 처분해서 군대를 보내지 않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장관순 기자입니다. 그동안 고졸 이상 학력이면서 신체 등급이 3급 이상인 사람은 모두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판정됐습니다. 과체중자들도 상당수 3급으로 현역 입대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징병 신체검사 기준을 바꿔 과체중자들을 현역 대신 보충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웬만하면 3급을 받아온 과체중자들에게 4급을 매긴다는 겁니다. 국방부는 구체적으로 신장 대비 체중을 지수화한 체질량 지수 BMI를 17로 상향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7,000명에서 1만 명이 군대를 가는 대신 보충역으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국방부는 체중을 늘려 고의로 현역 입대를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각종 장치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당국은 현역 자원 부족을 우려해 원래 17이던 BMI 지수를 2009년부터 16으로 하향 적용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역 판정자가 지나치게 늘면서 입영 적체라는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입영 대기 인원은 올해 누적 기준으로 5만 2천 명에 달하는데 보완 조치가 없는 경우 2020년까지 최대 21만 3천 명까지 입영 적체가 심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방부는 이를 감안해 올해 9,300명을 추가 입대시켜 입영 적체를 일단 해소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CBS 뉴스 장관순입니다. 다음은 자세한 날씨를 김수진 기상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도 최고 33도까지 치솟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현재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이틀째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오늘 서울을 비롯한 중부 내륙과 영남 내륙 지역은 벌써부터 30도를 넘어선 곳이 많은데요. 한낮에는 서울과 동두천, 춘천이 33도, 청주 32도, 광주, 대구 31도의 분포로 동해안을 제외하고는 무척이나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특히 오늘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이나 위험 단계까지 오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오랜 시간 바깥 활동은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충청 남부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오늘 늦은 오후부터 내일 사이에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과 주말 사이에는 현재 북상 중인 태풍 낭카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강원 영동과 영남 해안을 중심으로 비바람이 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CBS 노컷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컷 뉴스 홈페이지 노컷뉴스.co.kr 스마트폰과 스마트 TV, 아이패드 등 모든 스마트 기기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500대 기업 CEO 평균 연령이 59세로 고령화되고 있고 출신 학교는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출신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백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CEO 스코어가 국내 500대 기업 CEO 580명을 조사한 결과 CEO의 평균 연령은 59.3세로 지난해보다 0.4세 많아져 CEO들의 고령화 추세를 반영했습니다. 40, 50대 CEO 비중이 줄고 60, 70대 비중이 계속 높아진 데 따른 것이며 특히 50, 60대가 전체의 88%로 압도적 다수였습니다. 이는 중국의 상위 그룹 CEO 연령이 우리보다 10살 젊은 평균 50세인 것과 좋은 대조를 보였습니다. CEO들의 출신 대학은 서울대가 전체의 4분의 1이 넘는 15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성균관대 순이었습니다. 또 한국외대, 서강대, 건국대가 뒤를 이었고 지방대 중에는 부산대와 영남대가 CEO 출신 대학 톱10에 들었습니다. 전공별로는 경제, 경영, 무역학과 출신이 전체 CEO의 65%에 이르렀습니다. 500대 기업 CEO를 가장 많이 배출한 단일학과는 고려대 경영학과였고 서울대 경영학과와 연세대 경영학과가 뒤를 이었습니다. CEO가 나온 고등학교는 경기고, 경복고, 서울고, 이른바 과거 3대 명문고교 출신이 20%에 가까웠습니다. 이어 4위는 대전고가 지방고등학교 중 1위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CBS 뉴스 조백근입니다. 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정보가 유출돼 한화 갤러리아 타임월드의 주가가 폭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관세청이 자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감사관실에서 면세점 심사 과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라며 아직 관련 증거나 혐의점은 찾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거래소도 주가 흐름과 거래 동향 등을 바탕으로 사전 정보 유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전국의 상습 정체 구간 등에서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이 진행됩니다. 국민안전처는 오늘 낮 2시 정체 구간과 재래시장 등 소방 통로 확보가 필요한 전국 223개 지역에서 소방차 길터주기 국민 참여 훈련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소방차가 지나가면 도로 양쪽으로 차를 이동하고 횡단보도 보행자는 잠시 멈춰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어젯밤 9시쯤 서울 용산구의 한 연립주택에서 높이 3m, 길이 10m짜리 옹벽이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연립주택 주민 30여 명이 대피했고 현장은 통제됐습니다. 관할구청인 용산구청은 최근에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져 옹벽이 붕괴된 것으로 보인다며 안전진단을 실시한 뒤에 복구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보호자 2명의 동의와 의사 1명의 진단만으로 6개월까지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강제 입원 제도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강제 입원 제도가 헌법상 적법 절차의 원칙에 반하고 정신질환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의 자기 결정권과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 대사가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돌아보면서 가슴이 뭉클했다고 밝혔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광주에서의 첫 일정은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숭고한 가치를 지키다 목숨을 잃은 분들을 기리는 참배로 시작했다며 묘지를 돌아보면서 1980년 당시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다 목숨을 잃은 분들의 사연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다고 적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는 건설 현장 식당 브로커 유상봉 씨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직 경찰 총경 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건설 현장 식당 운영권을 알아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유 씨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제작 성기명, 임승선, 기술 조병권, 아나운서 박명규였습니다. CBS 낮종합 뉴스 명인제약 이가탄, 한국인삼공사, 쉐보레, 해태 강원 평창수, 직방, LG 디오스 제공이었습니다.